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상 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인 구승해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5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셨습니다.